혁명가와 락커는 28살에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혁명가는 락커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세상의 모든 락커들이여 당신들은 모두 오르니 서로 손을 잡고 이 밤을 함께 보내자 이런 훌륭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혁명가는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청취자 강성훈 씨의 엽서로 오늘 FM 영화음악 시작했는데요.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은 믿으세요? 자, 청취자 강성훈 씨가 그 뒤에 쓰신 글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우리들의 영화는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커들의 어쨌거나 낙관주의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들의 노래 헤드윅 중에서 Midnight Radio 들어보고 싶습니다. 혁명가와 라코는 28살에 죽는다고 우리의 헤드윅도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헤드윅 중에서 Midnight Radio 오늘 FM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28살을 한참 넘겨버렸으나 아직도 모든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라커가 예술을 버리면 혁명가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혁명가가 예술을 하고자 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혁명가가 될 수 있을까요? FM 영화음악 오늘은 FM 시네마테크가 있는 날입니다. 아,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고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주소를 적어주세요. 우편번호는 150-600번. 그리고 인터넷 주소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드리는 이번 주의 선물은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브라더 베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FM 시네마테크 이어집니다.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FM 시네마테크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평론가 정승일 씨 모시고 그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시대의 시네필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고 또 정성일 씨께도 개인적으로 많은 뭐 팬이나 혹은 독자, 청취자들이 메일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그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은 저의 팬이라기보다는 그 정은임 씨의 그 열렬한 그 팬들이실 터인데 시네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반대의 견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제가 매우 인상적이었었던 것은 그 두 분의 견해였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분은 그 강성훈 씨이시고요. 네. 한 분은 그 고윤숙 씨이십니다. 두 분의 견해를 짧게 소개하자면 강성훈 씨의 견해는 단도직 입적입니다. 편지가 정말 도착한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정말 목적지에 온 곳일까? 정영웅이라는 그 목적지에 정말 온 곳일까? 혹시 그것이 우연의 변증법이라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마주침의 목적론이 아니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가? 혹시 그런 목적론을 통해서 탈정치화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실천에 대해서 직무 유기를 위한 면제부를 발부하는 것이라면 그 시네필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지 않겠는가. 결국 강성훈 씨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실패한 마키아벨리즘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이런 논쟁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강성훈 씨가 쓴 이 마키아벨리즘은 알티스에가 얘기한 그 우연의 변증법 끌어들이신 것 같습니다. 고윤숙 씨는 좀 더 제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1980년대를 통과하면서 자생적 시네필이라는 존재들도 사실상 자본의 구도 안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좀비처럼 기어나왔다면 사실상 진보가 후퇴하고 비정치적인 보다 자본의 안전한 구도 안에서 문화를 재통합하려는 보수주의의 회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시네필들에게 네. 직접적으로 반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시네필 문화에서 실천이 없다면 이것은 대중들의 재빠른 역사에 대한 보수 반동주의 역사의 회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3시에 나누기에는 적합한 테마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까지 이 27시까지 깨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이야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제 생각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그 행복이란 그것이 크면 클수록 현실로부터의 괴리에 빠지고 환상의 몸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시네필들에 대해서 던지는 많은 정치적 담론들의 질문은 제 생각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논의를 시작할 때 어떤 영화가 현실로부터 괴리되어 있어서 환상을 파는 것이라든가 혹은 사회에 대해서 영화가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든가 어느 쪽이 되었건 왼쪽이 되었건 오른쪽이 네. 되었건 저는 그런 식의 기계적 도식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것을 통해서 논쟁을 행여나 계몽주의적 환원회로 이끌려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화는 세상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여기 도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영화는 어떤 영화라도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영화일지언정 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영화일지언정 세상 안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결국 세상이라는 환상의 구조에 대한 그 어떤 이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저는 증후기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증후기호가 이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화는 세상에 대해서 그 자체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쉽게 논쟁에 따라붙기 어려우실지라도 저는 이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함께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들께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이라는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거기에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것을 영화를 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그 세상의 구조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론적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환상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환상에는 언제나 블랙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블랙홀을 채워넣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문학이,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 어떤 사람에게는 회화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혹은 여러분들에게는 영화가 동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과격하게 도식화시키자면 철학이 블랙홀의 존재론적 근심이라면 제 생각에 예술은 블랙홀에 대한 승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영화의 자리에 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란 영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영화를 영화라는 기계장치를 통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기계장치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영화를 다시 배열하고 이것이 미장센이겠죠. 다시 조합하고 그것이 몽타주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누거나 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감각을 빼거나 더하면서 이것이 영화의 테크놀로지겠죠. 그렇게 블랙홀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겠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 삼류 영화가 넘쳐나는 것은 세상의 삼류이기 때문인 겁니다. 혹은 한 나라의 영화가 대부분 삼류일 때는 네. 그 나라가 삼류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다가 왜 영화들이 다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조폭 영화들이 넘쳐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코미디들이 넘쳐나는 거야? 할 때에는 그 나라가 조폭 국가이고 그 나라가 말이 안 되는 코미디 국가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이 삼류인데 영화가 인류이면 그 영화는 그 영화는 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저는 그러니까 영화는 결국 세상의 질서, 세상이라는 사막에 대해서 세워진 일종의 세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문할 것입니다. 영화에 희망은 없는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모든 것은 패배로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우회하겠습니다. 19세기는 발명의 시대였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발명되었습니다. 전기에 관련된 수많은 발명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화, 축음기, 전구, 영화,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1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봤더니 오직 영화만이 예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기를 들고 예술한다고 얘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전구를 켜면서 예술이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화만이 네. 100년을 돌이켜봤더니 예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처음에 과학적 발명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구경거리가 된 그 어떤 상품으로 이윤이 창출되어야만 그 구경거리가 보여질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상품으로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영화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다소 끔찍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실을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네.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예술인데 헐리우드가 그것을 저속한 상품으로 만들었어라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태어나길 상품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예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시대착오에 빠진 혹은 과대망상에 걸려든 그래서 영화에서 그 어떤 신기한 가능성 어떤 마술과 같은 것 그것을 보았던 몇몇 사람들 즉 영화가 예술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영화를 정말 예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정말 보호하고 지지해야 될 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그 영화를 예술로 만든 인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빠져들고 물신주의에 휘말려들고 영화가 위대한 것이야라고 하염없이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물신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는 장사꾼의 논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영화를 예술로 만든 인간들의 영혼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저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화에 있어서의 전투도 여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상업성과 예술성의 공존이란 표현, 영화는 예술적이기도 하지만 상업적이어야 해. 네. 대중적이어야 해. 네. 대중들도 재밌어야 돼. 라는 말은 얼만큼 모순된 말이냐면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새벽 3시 용서하십시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만큼이나 모순에 찬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말했습니다. 소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영화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왜? 영화란 결국 세상이고 세상이란 결국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반문합니다. 영화는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이지대? 그러니까 영화는 결국 재밌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은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신문을 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 정말 한국에서는 사건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구나. 그러자 제 옆에 계신 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사는 재미죠. 자, 사실상 가장 잔인한 영화는 공포 네. 영화가 아니라 코미디 영화인 것입니다. 네. 사정없이 내려치고 자빠지고 때려도 공포 영화는 비명이나 지르지 코미디 영화는 웃어야 됩니다. 세상의 비참함과 잔인함이 웃기다면 정말 웃기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 이 말이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고 누이가 팔려가고 동생이 집에 오는 밤길에 조폭에게 42번 칼에 찔려도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영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매우 끔찍하고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그걸 재미있다고 낄낄거리고 볼 때 저는 그 웃음소리가 영화관 안에서 일종의 비명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영화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옮겨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10여 분 혼자 말씀하셨어요. 아, 일단 오늘은 그 청취자들이 지난 방송에 대해서 정성일 씨께 다시 되물어 오신 거에 대해서 대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네필이 중요하고 왜 그 자생적 시네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혹은 영화주의자처럼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네필들이 결국은 현실에서 유리되어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 가지 제가 건진 것은요, 여전히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것은 영화를 보고서는 왜 우리가 편하게 보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는 전투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방송을, 정성희 씨의 방송을 혹시 녹음한 게 있으면 그 앞을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라고 밖에 말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영화가 회화나 혹은 문학이나 그 밖에 여타 장르와는 매우 다르게 시작한 발명품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돈이 개입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영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영화의 제 모습을 혹은 제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아, 정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으로 끼어들었어야 되는데 정말 감이 떨어졌네요.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질문을 제때 못 드린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이번에는 한번 제때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둠 속의 댄서 중에서 들어봅니다. 비옥의 I've Seen It All. about China have you seen? It's a great war. All walls are great if the roof doesn't fall. The man you will marry, the home you will share. To be honest, I really don't care.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어둠 속의 댄서 중에서 비옥의 I've seen it all 들어봤습니다. 아,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뭐랄까, 정성희 씨,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방송에서 만나 뵙습니다. 좀 더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되셨고요. 좀 더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요. 변방에서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와 중심의 근본적인 이야기 혹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논쟁거리가 엄청나게 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오늘 무슨 말씀 계속해 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정형음을 들었던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네필의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바로 그 반대편, 그러니까 영화의 쪽에 서서 8년 동안 무엇이 새롭게 우리들의 화두로 던져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그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즉 영화를 보는 당신이 기다리며 지내왔었던 그 영화의 8년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화 전어를 읽고 사이트를 뒤지면서 공식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년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는 매우 사적인 정리이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저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지난 8년 동안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디지털 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근본적으로 영화의 미학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전의 영화들과 디지털 영화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긴 시간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영 선생이 이런저런 네.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디지털 영화와 그 이전의 영화들의 차이점은 회화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의 영화들은 마치 회화에서 프리스코화들처럼 네. 거장들이 필요했었던 그림, 그러니까 다빈치나 라파엘로 아니면 물론 정은임 씨가 훨씬 더 많은 이름을 열거하실 수 있을 터인데 미켈란젤로나 베르메르 같은 또는 지오토 같은 그런 거장들이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서 수많은 도제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네.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덧칠을 허용치 않는 단 한 번의 그림으로 네. 그 위대한 붓터치로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그 시대의 그림들이었었고 또 아날로그 시대의 그림들이었었다면 네. 디지털 영화는 회화에서 캔버스가 나오고 유화가 네. 등장하자 화가들이 그것을 들고 세상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빛 안에서 그 빛을 그려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했었던 인상주의의 그림들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네. 디지털이 되면서 영화는 그 작은 기계 하나에 그 거대한 스튜디오를 다 들고 거리에 나와서 손으로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최신 디지털 기종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라스폰 트리오가, 네. 라스폰 트리오가 백치드를 찍었을 때보다 토마스 빈터버그가 셀레브레이션을 찍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기종으로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영화를 못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재능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 모차르트도 나올 수 있어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YMCA에서 영화를 그 지도하다가 한 친구가 찍은 영화를 봤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4시간짜리 영화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찍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너는 앞으로 뭘 할 거니 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예, 저는 영문과에 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 라고 얘기하자 네. 집에서 영어하는 걸 반대하니 그러자 아니요 라고 이 친구는 두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4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정도의 열정이 있는데 왜 영화 감독이 될 생각을 안 해? 라고 질문하자 이 친구는 너무나 의아하다는 듯이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기를 잘 쓰는 사람이 훌륭한 소설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저는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우리 세대에게, 우리 어린 세대에게 마치 일기장과 같은 것으로 도착한 네. 셈입니다. 저는 그 속에 디지털 영화가 한편으로는 예술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양쪽에 분산 배치되고 점점 더 그 뿌리 내려가듯이 잔가지 뻗어나가듯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있어서의 디지털이 단지 라스폰 트리어가 만들어낸 그 도그마 영화들 백치들에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셨던 독빌 같은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요구하는 디지털 영화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 영화가 저예산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바로 조지 루카스가 새로 시작한 세 편의 스타워즈가 모두 디지털로 찍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애매하게 자리하고 있는 영화가 예를 들면 장필 준의 아멜리오 같은 작품입니다. 네. 아멜리오의 그 작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멜리에의 원래의 화면은 여러분들이 본 것과는 전혀 딴판인 화면이었었습니다. 그걸 찍어놓고 후반 작업으로 거의 덧칠에 덧칠을 거듭하여 그림책처럼 만들어놓은 셈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영화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디지털 영화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실험들이 거듭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가 생각하기에 디지털 영화의 가능성을 미학적으로 극단까지 밀고 나아갔었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두 편이었었습니다. 한 편은 여러분들께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혹은 올리브 나무 사이로 같은 작품들로 잘 알고 계신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찍은 네. 10, 아라비아 숫자로 10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10이라는 숫자, 즉 10으로 시작을 해서 9, 8, 7, 6으로 쭉 나가고 영화 전체가 모두 10개의 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 상영 시간은 모두 1시간 50분 정도인데 영화는 시종일관 작은 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 작은 차 안에 키아로스타미는 말 그대로 이란의 모순을 한 자리에 모두 끌어모아서 압축시키다시피 찍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에서 키아로스타미는 제작, 감독, 각본, 촬영, 녹음, 편집을 모두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 카메라 하나를 자기가 들고 들어가서 모두 다 해낸 겁니다. 그야말로 원맨 밴드예요, 이제.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다 해내는 그런 영화가 정말 가능해진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 영화에 대해서 키아로스타미는 자기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었었는데 네. 마치 자기가 영화가 맨 처음 도래했었던 1895년 12월 27일에 류미에르 형제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을 정도입니다. 네. 이것이 재작년 깐느에 왔었던 한 편의 영화라면 또 한편에 극단적인 디지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알렉산더 소클로프의 러시안 아크, 즉 러시아의 방주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야기는 페티스부르크의 겨울 궁전을 무대로 해서 170년에 이르는 역사극을 260명의 등장인물을 동원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찍었습니다. 영화 전체를 소클로프는 단 한 테이크로 찍었습니다. 원쇼트 영화입니다. 영화 시작해서 네. 1시간 50분을 카메라가 홀린 듯이 복도를 쫓아다니면서 네. 사람들의 온갖 사건과 이야기와 벌어지는 일들을 쫓아가고 마지막엔 모든 사람들이 무도회장에 모여서 춤추는 모습이 화려하게 끝납니다. 사전에 뭐 연습을 많이 한 모양이죠?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제가 놀란 네. 것은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찍은 거야? 네. 즉 이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다들 예. 깐느의 영화 선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네. 정말 한 쇼트로 그게 찍었을까? 트릭이 있을 거야. 네. 라고 몰려갔다가 예. 정말 한 쇼트만에 끝내자 영화가 끝나고 브라보라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연극 같은 영화네요. 그야말로. 그럴 중간에 수 있겠죠. 예. 심지어는 막도 내리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간 그 연극.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놀란 것은 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스태프들이 올라오는데 네. 촬영감독 28명, 조명감독 46명. 스태프들이 아니라 감독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그 각 그 감독들 아래 개퍼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또 잔뜩 붙어서 이름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완맨밴드 영화를 찍고 네. 또 한쪽에서는 디지털이라는 무기를 들고 라는 새로운 매체를 들고 거대한 실험을 예.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벽화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서로 반대의 영화를 통해서 디지털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을 통해서 디지털은 앞으로도 얼만큼 더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정말 무궁무진한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디지털 영화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자 시네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디지털 영화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영화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네트워크 즉 인터넷과 동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영화는 바로 이런 디지털 영화들의 요구하는 새로운 지각 효과들은 인터넷들이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것과 결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의 사물에 대한 디지털은 시간, 공간의 시공간의 새로운 체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영화는 이것과 함께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각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자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영화 상영 방식을 그럼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즉 상영 방식이 바뀔 때 영화의 배급에 대한 근본적인 지각 변동은 쫓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전히 저는 예선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자면 돈을 버는 것은 생산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통으로 버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의 잉여가치는 배급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화의 제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저는 어디까지, 즉 좋은 쪽일지 나쁠 쪽일지 저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 대차 대조표를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이 디지털 영화는 영화에 있어서의 예술성만 풍요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 영화로 건너오면서 영화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예술적 성격이 아니라 미디어적 성격을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획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즉, VJ들의 등장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디지털 캠코더는 말하자면 그 유명한 말 항상 사건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거기에는 디지털 캠코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디지털에 대한 앞으로의 새롭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아니면 영화의 예술에 대한 종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사실 그 2000년 벽두에 디지털이 영화계에 도착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디스트레이크의 양 끝에 라스 폰 트리에와 조지 루카스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그 마치 게릴라 같은 혹은 민주적 전사 같은 그 카메라를 들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온 작은 영화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디스탈이 오히려 그 벽화와 같은 예전의 영화 작업을 무너뜨리고 그 캔버스를 그냥 사람들에게 주어줬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디스탈을 갖고 거대한 그 공공 벽화를 다시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그 하나의 매체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정말 그 유통 배급의 문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제작의 측면을 떠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지금 디지털 상영이라는 관이라는 게 지금 서서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 상영관은 접어두고요. 디지털 배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 생각엔 두 개의 양 극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까지 그 필름으로 상영하는 그 기존의 영화관들이 바꿀 수 없다고 버티는 까닭은 바꾸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꾸는 방법은 사실상 너무나 간단합니다. 동시에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들이 모든 영화의 배급 방식을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로 상영하는 방식을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동시 개봉을 앞으로 목표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올해 스파이더맨 2를 우리는 디지털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단번에 전 세계의 동시 개봉 방식을 택하겠다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모든 극장들은 다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즉, 전 세계 영화의 표준 모델은, 기계적인 표준 모델은 결국에는 헐리우드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거대 자본의 제국의 하나의 표현이라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으신, 즉 모든 사건 현장에는 항상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카메라가 가장 작아지면 뭐가 됩니까? 몰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24시간을 감시하는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처럼 그 감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회는 점점 더 노출층에 걸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디지털의 정신분석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의 그 양 극단을 가보면요, 사실 비관적인 전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의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경제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디지털 영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의 윤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리는 새로운 21세기 디지털 영화의 새로운 정치경제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경제학으로서의 윤리학. 그런데 그 윤리학이라는 것이요, 경계와 또 사람과 기준에 따라서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네요.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디지털 영화의 그 양극단 중에 한 곳에 있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1. 그 거대 자본이 들어간 디지털 영화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Duel of the Fates. 스타워즈 에피소드 1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음악 듀얼 오브 더 페이츠 들어봤습니다. 자,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주 달라진 영화계, 영화 문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으신 게 디스틸의 도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그 8년간의 변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서구 유럽 영화의 침묵에 대해서입니다. 네.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유럽 영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또는 서구 영화를 그 두 어떤 하나의 기점으로 잡고 나누기도 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영화는 꿈에 빠져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헐리우드와 서구 유럽 영화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전쟁이 끝나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즐거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 영화는 파시즘이라는 악몽을 꾸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영화가 성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지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전대미문의 환상 속에서 그 유럽 영토 전체를 쑥 숙밭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숙밭이 된 영토를 고스란히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화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가면 아무리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찍어도 결국 현실이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서구 영화는 그것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결국 시간이 옆이라는 화두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1960년대 누벨바흐 영화들이나 1970년대 뉴저먼 시네마 혹은 80년대 누베리마주 이 모두들 모두 현실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랬었던 이 유럽 영화들이 90년대에 들어서자 불현듯 갑자기 고전주의로 예술 쪽 고전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영화의 고전주의가 아니라 예술 쪽 고전주의라 말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전이라 하면 이 유럽 영화들은 영화 이전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성립되는 지점과 1895년 이전, 영화가 성립되지 않는 지점은 어디인가? 아마 이것이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 드릴 아시아 영화와 서구 유럽 영화가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그 어떤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나눠놓고 영화가 성립되는 것과 성립되지 않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질문이 유럽 통합의 움직임과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서 유럽 영화들은 서구 유럽 영화들은 내셔널 시네마 그러니까 민족 국가 영화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그 질문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거꾸로 근본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영화 그러니까 유럽 서구 영화들이 불가능한 영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화들에 매달리게 된 이 대표적인 감독들은 마누엘 데 올리베이라라든가 아니면 호아오 세자르 몬테이로 이 감독은 작년에 마지막 유명을 달리했었는데 혹은 이런 그 거장 감독들로부터 네. 아르노 데스플라센 같은 젊은 감독들의 이르기까지 그 불가능성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네마 엔페페라고 부르는 불가능의 영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90년대 유럽 영화의 매우 핵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된 겁니다. 즉 이제 예.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아니라 유럽 문화의 역사 안에서 영화를 성립시킨 그 내재적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제 생각에 어떤 문화적, 역사적, 그러니까 문화 역사적 환원주의의 유령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빌에서 브랜드 라스 폰 트리어는 영화의 무대를 그냥 연극처럼 만들어 놓고 네. 영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립시키는 것은 영화가 아니라 사실상 연극이라는 제도이고 연극이라는 전통인 것입니다. 점점 더 서구 유럽 영화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문화 역사적 환원주의의 전통을 보지 못하면 그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매우 애매하게 느껴지기 네.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중적인 영화 관객들은 점점 더 애매할 것이 없는 헐리우드 영화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성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객들은 아시아 영화보다는 그냥 우리들의 문제에 매달려서 한국 영화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영화가 산업적으로 잘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도 정말 그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영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관지어서 한국 영화가 동시대의 다른 영화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자, 지난주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럽의 영화, 헐리우드 영화, 한국 영화, 아시아 영화 사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체성이 분명히 그만큼 있나요? 사실은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90년대 영화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셔널 시네마, 국가민족 영화라는 그 개념이 들어와서 그것이 정말 성립 가능한 것인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지구촌화 시대에 있어서 네. 세계화 시대 속에서 각 민족 국가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한 나라의 영화가 저 나라의 영화로 옮겨갈 때 그의 모빌리티. 그 이동성 속에서 이 나라에서의 문화가 저 나라에 가서 기호가 되었었을 때 만일 그 기호만 가져와서 이 나라에서 영화를 만든다면 그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영화의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의 문화, 영화 문화를 서로 접합시킬 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이 말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타란티노의 킬빌을 보셨습니다. 킬빌의 청렵장에서의 대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건 헐리우드의 전통이 아닙니다. 타란티노는 홍콩 무협 영화와 쇼브러더즈 영화사의 전통과 그리고 일본 60년대 스즈키 세이준의 사무라이 활극 장면을 무차별로 끌고 들어와 한 장면 안에서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아이덴티티, 좀 전에 질문하셨었던 정체성, 그 문화적 정체성이 기호가 되었었을 때 그 기호의 원래 주인이었었던 내셔널 시네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바로 21세기로 들어온 영화의 가장 큰 화두인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는 그 어떤 영화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유럽의 영화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은 그들 자체가 유럽, EU 통합 이후로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서 그 안으로만 침잠하는 그들의 영화 제작 혹은 그 신성도 문제겠지만 우리도 그 바깥에 있는 우리도 그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내려는 그 노력 서로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가장 쉽게 얘기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다소 방만하게 생각하신다면 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영화 학회에서 나온 표현이었었습니다. 발제를 하던 분께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영화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영화가 교활해지고 산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타르콥스키나 아니면 누벨바그 감독들이나 60년대 모던 영화 감독들은 이제 이 교활한 영화 속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말하자면 영화가 이렇게 교활해지고 한편으로는 세계화 속에서 이렇게 산만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과 소통하려면 어쩌면 더 정직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더 영악해져야 될 것입니다. 예, 자, 더 정직해지거나 더 영악해져야 되는 정말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아, 오늘 정성희 씨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와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죠. 리스본 스토리 중에서 들어봅니다. 마드리드시 파두그룹의 알파마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